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에 깨우시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과 중국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평안한 새벽 보내고 계시는지요. 10월 5일 수요일 보내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의 꼬임에 빠져서 땅콩 서리를 갔다가 아예 밭을 다 뒤집어 두 자루나 캐서 하나는 가져오고 한 자루는 다음날 가지러 갔는데 밭주인이 그만 나타나고 말아서 우리는 일제히 달아났습니다. 죽어라 내달렸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밭주인이 이렇게 소리쳤죠. 야, 너 최선생 아들! 너 내 모를 줄 알고!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나의 아버지, 그 선생님의 아들인 저 때문에 공범까지 죄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선생님이라 하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만 그런 선생님의 자식이었던 제가 땅콩밭을 뒤집어 도둑질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도둑질은 제가 했는데 모든 수욕은 저희 아버지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철부지 아들의 망나니 짓에 아버지께서는 몹시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하는데 모든 욕과 비난은 그분이 다 받으십니다. 수시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십니다. 네, 해와 달이라는 월간 잡지에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도 많지만 기도로서 형제인 북녘당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철든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의 음성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와 1188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에서 오신 성도님께서 이 방송을 매일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듣고 계시는데요. 제 목소리가 언젠가는 굉장히 빨라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있었구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당에 계시는 성도분들과 지하교회 분들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에게 이게 참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소리가 굉장히 느리죠. 제가 좀 신경 써서 속도 조절을 하고자 합니다. 새벽 방송 들으시면서 또 위로 얻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정도 속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시면서 느끼신 소감, 찬양 신청, 그리고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손편지 받기가 참 요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북에 계신 분들이 목말라 하시는 외부 소식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로 꾸며드리고요. 그리고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5일 수요일 복음의 메아리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목사님과 또 북한에 대해서 인연이 돼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인 더 이상 순교자가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복음을 앞장서서 순교할 일도 없겠지만 그럴 용기를 갖고 있는 너무 배부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향해 불쌍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날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북한 앞에 그들의 신앙 앞에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이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북한 인권 소식과 또 북한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북한 기록 보존소장이신 윤여상 박사님, 그리고 탈북 사역자이신 주경배 집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 국무부 북한 인권 개선 사업 공모라고 해서 265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미국의 소리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감 시한이 뭐 이제 10월 말이니까 뭐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이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사업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그 2004년도에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다음에 미 국무부 자체 예산도 있고요. 또 북한인권법에 책정된 그 예산 중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그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올해에 그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난 거고요. 아, 과거에도 그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모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 방송이나 북한 내부의 정보를 그 보내는 것에 대한 사업 비중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류의 그 작업들에 보통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26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30억 그렇죠. 원이 되는 돈이고요. 북한 금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금액인데요. 이 중에 그 160만 달러, 그러니까 제일 그 많은 그 비중인 거죠. 이것은 북한 내부에 정보를 보내고 또 북한 안에 있는 정보를 외부 사회에 보내는 우리가 정보에 대한 촉진 사업, 촉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160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그 라디오 방송, 우리 지금 극동 방송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송을 제작하고 북한으로 송출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나서 또 북한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외부에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은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많은 가해자들이 있는데 김정은도 지금 가해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라고 지금 그 합의가 돼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에도 50만 달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확정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55만 불 정도는 북한이 지금은 폐쇄된 국가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정치적인 개혁 개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선거라든지 정당을 새로 만들고 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또 시민의식에 대한 걸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준비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대비하는 것에도 55만 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어떤 단체든 미국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단비 같은 자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한국에서도 없었기 때문에요. 민간단체들이 다들 어렵게 각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큰 자금이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이고요. 여기 또 채택이 된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또 민간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뭐 거의 뭐 대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일과 나눔 펀드 같은 경우에 거의 2,300억 원 규모의 그 펀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이제 뭐 정부 자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민간에서 모은 자금이라든지 또 이제 북한 인권법이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됐고 국내에서도 이런 뭐 민간 자금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 확보가 민간으로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통일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보자. 정부가 아닌 순수한 민간 차원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2,300억 원이니까요. 달러로 하면 2천만 불이 넘는 이번에 2억 불이 넘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엄청난 그 지금 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인권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져서 내년 그 사업비로만 150억이 넘는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 센터를 그 운영하는 데 한 10억 달러 정도가 10억 원이죠. 1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북한 인권 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134억이 넘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그 외국의 이 재단이나 정부의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단체들이 갖고 있는 사업비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한 2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이 이제 그 내년에 그 사용되기 때문에요.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사업비가 대폭 지금 증액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스갯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돈이면 나 쌀을 좀 사주지. 인권이 돈체 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느냐. 이게 좀 당황스러워하실 분도 있겠지만 인권에 대한 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뭐 근본 뿌리부터의 이 사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 관심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 인권이라는 게요,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뭐 성별, 종교, 학력, 인종, 민족, 사회적 토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권력을 남용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그런 거 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체포하고 강제적으로 조사하고 구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로 이제 입고 먹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가로부터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는 다양한 이러한 권리들을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느 그 중에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 공문을 받다가 맞아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를 사실은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이 둘 다 그 질문은 사실은 적당한 질문은 아닌 것이거든요. 둘 다가 모두 중요하고 둘 다가 함께 그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예산들은 북한에 대한 사람들이 입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물론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집사님은 인권활동을 이렇게 하신데 만약에 지원금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시면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식의 북한 인권활동에 좀 이렇게 나는 이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 혹시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내 처자도 굶었고, 이제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손으로 묻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그 갈급했던 게 어떤 목마름이, 자유에 대한 그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목마름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각처에 널려 있는 이 대한민국 비롯해서 이런 탈북자들이 이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그토록 부르짖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토록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방송 참여하는 게 그 북한 주민들한테 이 진짜 자유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참여하는데, 지금 저뿐 아니라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 이제 첨단에서 이제 북한의 정보를 보내고 또 북한 정보를 이 세상에 알리고 이런 데 이미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자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그 이름을 붙여서 보내지만 그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북한 안에서 그 라디오를 가지고 그 이 국동방송에서라든가 많은 보내는 방송을 둔데 라디오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제도 심하고 또 자체를 지금 만들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그 대량 유입시키면 아마 북한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다른 한 가지는 기자들을 보낸, 여기서 이제 방송을 보내고 TV를 보내고 이런 것도 이제 한쪽으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탈북민들 바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재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이 모든 그 방송을 듣고 TV를 보고 또 그 안에 정보를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관련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 박사님께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를 10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참 뜻밖에도 이게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뭐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또 10만 건, 이게 또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지금 북한 인권 백서 10주년 및 데이터베이스 10만 건 달성 기념 행사, 굉장히 지금 뜻깊은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북에 계신 분들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만들어졌지만요, 아, 4년 동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자료만 조사하고 축적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사망했는지 지금도 어디에 갇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 사회에 저들이 공개하기 위해서 2007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백서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저들이 제작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금년에 그 10번째 백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희들이 확보한 북한인권 사건과 그 인물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을 계기로 해서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10만 건을 넘겼고 북한인권 백서도 지금 10번째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0만 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축적과 백서를 10번째로 발행한다는 걸 저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0일 날 공교롭게도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일보 북쪽에서는 뭐 쌍십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쌍십절에 서울에서는 이 1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10번째 백서를 낸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양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을 기념해서 북한 전역에서 큰 행사를 할 것이고요. 남쪽에서는 그 조선노동당이 북한을 60, 70년 넘게 지배한 결과가 사실은 10만 건 이상의 인권 피해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자축하는 조선노동당 창건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스러운 정치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서울에서는 보여주는 행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만 이 정보가 국한이 된다면 파급력이 뭐 약하겠지만 이게 영어로 또 번역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가해자분들의 어떤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국자들의 또 간담을 좀 서늘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10만 건이라면 이거 뭐 민간단체로서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들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동서독의 경우에요. 동독에서도 이 인권침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인권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서독 정부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만든 1961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통일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러니까 동독에 살다가 서독으로 오신 분들 또는 동독 내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서독의 법무부에서 30년 동안 동독의 인권 피해 사건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통일된 후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건의 그 수가 30년 동안이니까 조사한 거죠. 4만 3,190건이었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신 분들은 45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30년 동안 4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그 사건 수가 4만 3,190건이었는데 두 배를 육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3만 명인데 그렇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작업을 해왔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분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저희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1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의 동독에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같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공산주의를 한 국가라고 해도 이건 이미 두 배 이상의 저들이 사건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 숫자상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기차 안에 내가 타고 있으면 사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기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아픈 권리가 없거든요. 또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계층들 중에는 자신의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를 또 봤는데 그 이제 일제 앞잡이를 하는 그 경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 좀 이해는 가요. 그런 상황들에서 개인으로서의 양심을 보존하느냐 생존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또 이 개인으로서의 양심에 갈등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개인의 굉장히 나약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집사님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그 여기 나와서 저도 알았는데 저 인생을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거기서 40년 살다 왔거든요. 예, 탈북민들이 여기서 왜 정착하기 힘들어하고 고토록 아파하는가. 단지 2, 3년 가족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많은 상처를 입은 중에서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상처를 입고 오는 게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정말 모르고 이제처럼 기차에 탄 것처럼 꼴려간 것처럼 그 자기가 모르고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첫 번째 상처가 수령으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원수님,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교육된 그 수령으로부터 자기가 지금 그 상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가정적인 어머니를 벗어나서 어머니 당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 지금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인데 이 어머니가 그 독재를 정말 이름을 북한 사람들이 독재라고 말 못해 그러지 그 독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가두고 정말 굶주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본 앞에서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마침 정말 하늘이 정했는지 당 창건 기념일에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받은 분들한테 이제는 깨닫고 자기 어머니가 아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다 이걸 알고 자기 운명이 주인은 정말 주체 사상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온 가족이 대를 위해서 배 걸치 않고 정말 그 자유롭게 사는 그런 길이니까 그 의지를 먼저 가지는 것이 그 행복의 첫 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삶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만 그치면은 사실 뭐 실존 철학이나 뭐 이런 사상가들의 네. 수준 이상 또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 주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자기 의지를 나는 이제 김일성이나 당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자기 의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가질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기만해가지고 결국 그 목적은 주체사상의 본질은 그 자주성, 창조성, 의지성을 가지고 수령을 바라보라. 수령이 의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그 본질에 그 결부시키는데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수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거짓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지으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인권이 있고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우리를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시려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 그 부합될 때 그 참 자유가 있고 그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다양한 대북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들으시고 있으시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북에 계시는 분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신적인 지주,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극동 방송은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지속적으로 청취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의 소중함과 또 나의 소중함 그리고 내 이웃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북녘당 동포 여러분들 깨달아가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로 꾸며드렸고요.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신 윤여상 박사님 그리고 살북사역자이신 주경배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싶었어도 전용대의 음성으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죠.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려놓음의 본을 보인 지도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제 박근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 통치한 지 12년 동안 자신과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급되는 양식도 양보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대우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마땅히 받을 녹을 받지 아니하고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청렴결벽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성벽 재건에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지를 곧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야망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은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는 결국은 부정부패로 흘러갑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의를 행하거나 부정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나누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는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악한 습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고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계급사였습니다. 계급이 뚜렷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게 총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합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궁으로부터 주는 돈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던 거죠. 누려야 될 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사로이 자기 것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의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라고 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였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이 성벽 재건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헐값으로 사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투기해서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역사했다라고 말하죠. 지도자가 깨끗하려면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이 깨끗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앞장선 일꾼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 내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서 일할 때 백성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아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베푸는 데는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정 식사 인원만 150명이었죠. 그 외에도 방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여섯 마리, 그리고 많은 달걀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용을 공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헌신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짐을 지어주기를 원치 않았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냐고 최소한으로 전략하면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짝이는 계획과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그것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로비를 한다든지 주변 사람을 사서 전략을 쓴다든지 그래서 왕을 움직여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까지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생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사리사욕을 벌이고 자기를 희생하며 유다 백성을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다 보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는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심없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4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올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